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구혜경입니다.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좋은 교회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신앙상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을 질문칠답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들어온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뉴질랜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문제로 교회 중직자들이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임인데요.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을 하셨지만 뉴질랜드에서도 신학 공부를 더 하셨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나 봅니다. 특히 이혼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계신데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한국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이혼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후보 자격 문제가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를 나누시던 다른 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로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도 입장이 난처하신 모양입니다. 물론 이민교회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 혹은 교단의 헌법적인 원리와 이민사회의 현실적인 사회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지혜롭고 바른 모습이 될 수 있겠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도 조금 쉽진 않은 그런 네. 미묘한 그런 상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좀 다소 무겁고 네. 그렇죠? 예, 예. 입이 안 떨어지네요. 네. 네. 예, 오늘은 이혼한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서의 직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문제도 매우 쉽지 않은 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실질적인 또 우리 한인 이민사회 네. 교회 속에서 네. 실질적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문제로 또 대화하시는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분들도 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혼 문제는 예.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교회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어서 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로 볼 것이냐 네. 또 이민교회의 문제로 볼 것이냐 네. 이 문제도 또 서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답을 이렇게 섣불리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상담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인 교회들의 성도들은 아직 이민 1세대들이 주도하는 신앙이고 목회자들도 한국에서 신앙을 하시고 또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 하시다 보니 한국적인 이해가 앞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보는 입장도 그렇게 보여져요. 예.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이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 이혼자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네. 매우 엄격한 면이 네. 없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네. 네. 오늘 내담자의 남편분께서도 네. 이제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이미 지금 상담을 보내오신 분이 네. 권사님이시고 네. 한국에서부터 권사 직분을 갖고 이제 뉴질랜드에 오셨다고 하면은 네. 두 분 신앙생활이 한국에서도 이제 오래 경험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남편분께서도 네.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예. 또 그 가르침에 성실하게 따랐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예. 한국 교회들의 이혼자에 대한 직분 문제에 대해 어떤 정해진 규범이라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규범이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규범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예. 있고 이제 그 규범이 네. 이제 각 교회가 속해 있는 네.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지만 대체로 좀 비슷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로교 합동교단, 네. 또 통합교단, 네. 또 이런 두 교단 대표적인 교단이 그렇고. 네. 성결교단이라든가 구세군, 예. 또 기하성 이런 데서는 그 어떤 헌법적으로나 네. 어떤 교단적인 입장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자료들을 네. 보면은 네. 이혼과 관련해서 뭐 목사나 장로 어떤 네. 직분을 세울 때는 굉장히 엄격한 네.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혼이 누구의 잘못으로 약이 되었느냐를 분명히 좀 가리고 있습니다. 예. 예. 목회자의 잘못 아니면 장로의 잘못으로 만약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예. 목회자는 그냥 자격이 그대로 그냥 상실되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는 네. 뭐 이혼을 당한 경우가 되니까 예. 또 목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가 이혼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또 이제 해당 노회가 네. 결정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같은 기독교 애들인데 네. 루터교라든가 네. 기침 기독교 침례회 네. 또 일부 장로 기단들은 네. 이혼 문제를 그 직분의 자격과는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네. 예. 직분의 자격 문제와 네. 일 문제는 별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한국도 이혼율이 뭐 30%를 넘어간다면서요. 예? 30%. 네. 그 뭐 서구 사회는 더 그렇고 예.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데도 이미 이미 이혼율이 뭐 50% 넘느냐 뭐 가깝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현 시대적인 상황을 네. 고려할 때 네. 그런 개인적인 것을 네. 교회에서 직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예. 이혼자에 대한 교회 직분에 대해 엄격한 것도 분명 이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있죠. 예,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혼한 사람에 대해 어떤 직분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지요?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네.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어요. 예. 우선은 이제 이혼을 금한다는 사실이죠. 네. 예.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네. 9절에서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네. 하면서 네. 이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것이 다 그 원칙이 다가 아니고 네. 부득이하게 이혼해야 될 경우에는 네. 이혼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네. 합당한 이혼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네.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이것은 이제 이 말씀 속에는 그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에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금하는 모습, 그러나 또 이혼을 또 부득이하게 예. 해야 되는 경우의 모습 이런 것을 예.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직분과의 관계 문제를 따질 때는 네. 그 제한을 두었다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교회들이 이혼에 대해 직분을 제한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 말씀 네. 이런 것인데 네. 거기에 보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이렇게 네.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네. 라고 할 때에 가정적인 책임을 네. 남편으로서 아내의 관계에서의 그 역할을 네. 잘 감당하는 사람을 네. 직분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혼자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의미는 네.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네. 그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굳이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네. 그 당시에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인 네.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결혼을 금했기 때문에 네. 그들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행실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예. 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하라는 것이죠. 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이혼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네. 보아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네.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네.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죠? 네. 가정도 제대로 하나 간수하지 못하면서 네. 어떻게 교회에서의 네. 리더의 역할을 하고 네. 또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중직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네. 직분자의 자격이 이제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많이 말씀을 하면서 예. 네, 이혼자의 문제와 직분자의 관계 문제를 예. 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혼자라고 해서 무조건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성경에서도 합당한 이혼 사유를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예. 사유와 부합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 네. 그렇죠? 네. 또한 이혼을 당한 경우인지 아니면 네. 이혼의 어떤 구실을 제공한 당사자인지 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좀 살펴서 네. 그 다음에 직분자로 세우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또 선상에서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혼자라고 해서 다 직분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은 네. 좀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예. 뉴질랜드 교회들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도 키위들의 신앙과 어떤 부분에서는 비교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키위들 사회 속에서는 네. 저도 이제 이 상담을 이제 준비하면서 QA 교회들의 형편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몇 군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QA 형편도 좀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뭐 QA 교회에서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질문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예. 이혼했다고 그래서 QA 중직으로 세우는 거. 그건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왜 그랬냐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프라이버시지 네. 네. 그것이 교회 중직으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혼 문제로 인해서 직분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하면은 네.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 머물러 있겠느냐 당장 교회를 떠나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키위들은 신앙보다는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신앙은 예. 개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네.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위, 또 네. 질서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모습이 네.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사적인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모습으로도 곁들여 보아야 하는지는 매우 모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경우 모두 어떤 조심성이 있겠는지요? 예,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는 네. 사실 세속적인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뭐 사회단체 속에서 네. 이혼했다고 해서 뭐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특별한 네.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 교회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 공동체냐 하면은 예.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성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적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제 우선되는 것이고 네. 한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비해서 예,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한 개인이 가진 아픔과 상처들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네. 정말 한 영혼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네. 또 그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들을 네.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한 사람의 인격을 일절 무시하고 예. 사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예.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예.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예. 교회가 그래도 세속 사회보다는 분명히 그 더욱 낫다 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이혼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야, 사적인 문제야,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하면서 중직자를 세우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예. 만약 이혼 문제 한 가지만 본다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에서 이제 이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예. 세울 때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네. 많이 말씀하는 자격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데가 이제 네. 디모데 전후서든가 디도서 네. 이런 데를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자격이 뭐 한 15가지, 16가지 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네. 부르시어서 세우는 과정을 보면은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보셨나 하는 네. 것을 볼 수 있고 네.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네. 부르심을 받을 때의 네. 그 모습이라든가 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는 모습이라든가 네. 또 이제 바울 서신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그 직분자의 자격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선은 이제 집권자를 세울 때 네. 고려해야 될 것이 네. 신앙적인 면이죠. 네. 그렇죠.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네.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네. 신앙적인 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분이 집권자를 세움을 받는 분이 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네. 하는 그런 것이고 네.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예. 것을 신앙적인 면을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성품 문제라고 봅니다. 예. 성품적인 면, 네.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예. 이런 성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너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라든가 네.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예. 분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은 참 신앙은 좋은데 네. 성품은 영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신앙과 성품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렇죠.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신앙적인 면과 성품적인 면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네.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격적인 면, 예.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예.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간다, 예. 나가는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네. 갖춰져야지만이 네. 교회의 중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네. 그 자격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은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재직 세미나나 뭐 네. 어디 중직자 교육할 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 저도 제 형제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예. 뭐 저 형님이 뭐 큰 교회 뭐 장로 후보로 네.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네. 뭐 주변에서 아유 돈이 아마 나 집사 안소 집사인데. 네, 네. 아, 나 집사님 이제 돈 꽤나 쓰겠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희 형님은 그렇게 네. 뭐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돈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출애굽기 18장 25절 얘기를 많이 언급한대요. 뭔데 예. 그때 뭐 제덕이 겸비한 자로.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여기서 제덕이라는 말을 이 제자를 자꾸 사람들이 재물 제자로 쓰는 예. 이게 예. 아니죠.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 재능 제자, 예. 달란트 이런 예. 뜻을 말할 때의 제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제덕이 겸비한 자로 하면서 일단은 돈과 뭐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예.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교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쪽으로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예. 뭐 얼마나 좋은 신앙 안에서 또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예. 성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네. 또 헌신하가느냐 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현대 사회의 아픈 모습은 이혼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혼자들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품어줘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혼율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네. 예. 뭐 그리스도인들하고 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예.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예. 이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쓴 대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네. 인내하면서 네.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혼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 또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예. 하도 뭐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뭐 너무 쉽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예.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도들에게 네. 어린 청소년들이나 네. 또 청년들에게도 네. 네. 결혼에 대한 의미를 더 진지하게 가르치고 예. 훈련시키고 예. 또 중식자에게도 예.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 잘 훈육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이혼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예. 이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네. 교회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혼자를 어떤 그냥 죄인 보듯이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예.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 어떤 품어줄 수 있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좀 같이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예. 저희가 돼야 되고 네. 또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쓴다고 할 때는 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예. 또 교회의 다른 중직자들과 함께 후보로 내실 것이니까 예. 기도하시면서 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정말 청년 시절 그 어린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한 거를 정말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청년들을 보면은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요. 예. 뭐 사람들은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뭐 자기 돈 버는 거 내 돈인데 왜 내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써야 돼? 내 인생을 위해서 써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도 하기 싫다고 하고 예. 늦게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예.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똑같이 뭐 그렇게. 자기 인생만 즐기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쳐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예.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육을 네. 잘 시키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네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연이든지 보내주시면 좋은 교회 남윤길 목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인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spmtv.kr로 접속하셔서 시청자 사연함을 이용하시거나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전화 419국에 0705번으로 또는 남윤길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